ise çoruk을 감추었나 매화야 다시 피어라 성산의 깊은 하늘 조용히 끌어안고 흐느끼는 봉우리에 구름아 멈추어라 바람아 쉬어 가라 세상 시름 모두 잊고 마주 앉아 웃어나보자 꽃피는 청계산아 샘은 서름을 뒤로 하고 마른 목을 달래주누나 뭐에 눈물이냐 일수봉 고개 위에 참날이 꽃 피어 괴로움은 바람 속에 흘려버리고